예, 제가 항상 아침 미사 때는 그래요. 이게 처음에 온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 빵의 기적만 치루 계속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우리 분당에 빵의 기적, 사람의 기적. 근데 우리 한신자들은 안 늘어요. 고개를 숙였다 들어도 제 시간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신 분들은 예,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신다고 이렇게 좋게 미화해야죠, 그죠? 예. 오늘 예수님 그 사도 세례자 요한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따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 친척 관계였어요, 그죠? 예,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친척이었으니까 그 애들도 당연히 서로 친척 관계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게 영세를 준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한 한 시대 구약의 마지막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따라하러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또 다시 그 병도 고쳐주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접하게 된 빵의 기적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 빵의 기적을 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봤을 때, 그런 그 구약성서의 만나 얘기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였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날 먹을 것 이상의 것을 모으지 말라.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에서 굶주림을 겪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그날 당일날 보고 이제 배부르게 이제 먹긴 먹었는데 이게 또 내일 또 줄지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걸 더 모으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모읍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니 그것이 완전히 썩어서 하루 만에 구더기들이 들끓을 만큼 썩었다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뭐 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자 한다면 이렇게 썩었다라는 표현들을 저는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먹을 것만 그리고 또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더 모읍니다. 하루 만에 분명하게 썩어 문드러진 그 만나들을 보면 우리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한다면 쉽게 더 모으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더 모으는 거죠. 그렇게 만나 남겨진 그 음식들이 그렇게 사람의 욕심으로 표현이 되고 또한 그것이 이제 썩어버렸었던 모습을 전부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남은 열두광주리의 빵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남은 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어떻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특히 남은 이 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을 꺼냈다는 둥, 뭐, 그죠? 정말로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빵이 나누어졌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열두광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사라고 합니다. 이 남겨진 빵은 성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만나와 똑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남겨진 그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더 모았던 사람의 욕심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빵은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사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욕심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을 빵을 원하는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원하죠. 똑같은 이 빵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부될 때 성구를 요한복음 6장 68절로 처음에 정해놓고선 9년을 살다가 막판에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 앉은 자리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도 그렇게 많은 빵이 남았는데 만약에 왕이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매 끼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빵을 준다 한다면 그 풍요로움을 당연히 사람들은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요. 26장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빵을 또 계속 먹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동화가 있죠.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매일매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그 농부는 처음에는 정말로 기쁘게 매일매일 황금 알을 기다렸지만 욕심이 차고 차고 찼을 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더욱이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얘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나눠야 된다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6장 6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성사적인 표징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성사적인 표징이니까, 성사가 뭔지 다 아시죠? 예? 예. 여러분들 세례성사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빵을 많게 불리는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본인들의 왕이 됐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빵을 예수님에게서 건네받은 빵을 쪼개서 나눠줍니다. 근데 뭐 일단은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쪼개서 나눠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건네주면 건네받은 사람들은 다시 쪼개서 옆에 사람에게 주고 또 건네받은 그 사람은 또 쪼개서 옆에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서로 계속 예수님 손에서 시작된 이 빵은 제자들에게서 한번 쪼개지고 제자들에게서 그 빵을 넘겨받은 그 군중들은 다시 또 쪼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낸 선물이고 표시, 그게 성사라 한다면 성사는 예수님이 장풍을 빵 쏘면서부터 빵이 푹푹푹푹 생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거치고 다시 군중들의 손을 거치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행위가, 빵을 나누는 행위가 예수님의 그 성사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참자였었고 도구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빵을 많게 해주는 예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빵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하느님 사랑의 성사적인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가 하느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열두 광줄이나 되는, 그게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그 물고기가 열두 광줄이나 되는 때까지 거기에 그 성사적인 행위 안에 분명하게 군중들은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미사를 시작할 때 하느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구체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쟁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로받아야 되는 대상들, 멀리 바라보면 그렇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중에서 또한 나의 직접적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 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지 라고 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성사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사를,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실현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참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그저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기적이 저 손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매일 먹을 빵보다 내일도 빵이 보장되고 모레도 빵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사의 주체들입니다. 성사라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받을 때 배우고 다 까먹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선물을 우리는 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성사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한 발짝 물러나 있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기회도 없게 됩니다. 몽골에서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그죠? 특히 저는 죄송스럽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 이로서 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신 우리 신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이 나누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그 성사의 주체인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하느님의 사랑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나누어져서 열두 강주를 채우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걸 확인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